12장이 달력한 바퀴 네 번째의 계절이 바뀌었지 한참 널 맴돌다 비로소 날 마주한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난 지금 내 모습 보이지 빛을 가득 실어 보내던 내 맘속에 단 하나의 소원 이뤄진 그 고백 꿈꾸는 것처럼 설레며 오래전 못 들고 지새던 너만을 그려온 매일 밤 한 걸음마다 너에게 간 이렇게 우린 운명처럼 서로를 찾아 이끌려왔어 숨는 그런 날조차 넌 날 봐줄까 한없이 작아지다가도 난 눈 한 뼘만큼 내게로 또다시 기울고 차올라 우리가 만나 한 걸음마다 쌓아갈 시간 이러는 명을 알았다면 나 두렵지 않았을 텐데 긴 어둠